HUBS 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금요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드리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시즌2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 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여섯 번째 비행을 위해 힘차게 다시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조윤희 기자와 함께 스리랑카로 향합니다. 올해 갚아야 할 대외부채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6천억 원. 하지만 외화 보유액은 19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나라, 스리랑카입니다. 동남아의 타이티로 불리는 스리랑카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렇듯 관광업의 의존도가 높은 스리랑카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와 2020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보유 외환이 바닥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중국의 과도한 채무를 지고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한 것도 경제 위기에 빠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란 2014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입니다. 무역 관련 사안은 표면적인 목적이며 사실상 개발도상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국가에 대한 다른 선진국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받고 있죠. 스리랑카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외화 부족으로 연료와 식품,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스리랑카 민생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죠. 연료가 없어 전기가 끊기고 종이가 없어 시험도 연기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LPG 가스를 구하기 위해 온종일 기다리는 것이 스리랑카 시민들의 일상이 됐죠. 에너지는 물론 식량, 의약품까지 부족해지자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도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시적이지만 통행금지, SNS 금지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는 결국 독립 이후 최악의 외환 위기로 인해 사실상의 디폴트, 채무상환 불이행을 선언했는데요. 지난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 관리들은 강력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대외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료와 같은 필수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외환 보유액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중앙은행의 피 난달랄 위라싱헤 총재는 이날 기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고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게 됐다며 가능한 최선의 대응은 채무 재조정과 강력한 디폴트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일시적인 디폴트 선언이 우리에게 그저 먼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급기야 갑작스러운 국가 부도 소식이 전해지자 스리랑카 교민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민사회는 스리랑카 정부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요. 스리랑카 한인단체장들은 정운진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와 함께 현지 시간 4월 6일 경찰청을 방문해 한국 교민 및 기업의 안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위크라 마라트네 경찰청장은 스리랑카에 체류하는 한국 기업과 교민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유사시에는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죠. 간담회 후 대사관과 한인단체들은 준비해간 방역용품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며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는 스리랑카 경찰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스리랑카에서 최대 투자국으로 꼽히는데요.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중 20% 정도가 한국 기업들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투자,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연간 수출액 중 약 10% 전후는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에 따라 한국 협력 사업 난항이 전망됩니다. 스리랑카는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중점 협력국으로 올해 한국에 대해 스리랑카 ODA 확정액은 967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에 대해 스리랑카 수출은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스리랑카 수출은 2021년 2분기 193.4%로 급증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 넘는 무역수지 흑자도 기록했죠. 지난해 11월 기준 주요 수출품은 합성고무, 합성수지, 윤활유, 아연 도강판, 편직물 등이며 주요 수입물은 편직제 의류, 나프타, 직물제 의류, 기타 식물성 재료, 의류,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국가 개발의 상당 부분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스리랑카가 거액의 외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반시설, 신도시 개발 등 한국 기업들과 맺은 다양한 협력 사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 비행에서는 독립 이후 최악의 외환위기에 놓인 스리랑카의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IMF를 비롯해 인도, 중국 등에도 지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죠. 스리랑카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저희는 2주 동안의 휴항 후 5월 6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지연,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UBS